이 시간에는 너리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손군을 노래할 때.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 여기는 최종현입니다. 최전연 조서에 장군님 찾아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은 백승의 룡장.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조선의 장군. 이상으로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렸습니다.